깨어로부터 더 이상 뗄 수 없는 따뜻했던 그대 입술에서 이별 말했죠. 언제까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. 맘속에 숨던 불안이 밖으로 나왔죠. 제발 거기까지요, 그대로 거기까지요. 계속 외쳐도 막아도 들어버리죠. 난 울리지 마요, 난 울리면 안 돼요. 내 모든 것들을 그대에게 다 물들여 놓고 날 떠나지 마요. 나 혼자 두고 가버리며 얼어버린 시장이 떠난 그대 모습에 멈출 테니 수줍게 웃어주며 손등에 입맞추던 따뜻했던 그때 그 날들이 너무 좋았죠. 사랑한다 해주고 가슴에 품어주던 이제는 그때의 사랑이 너무나 아파요. 제발 그만하세요. 다 아니 그만하세요. 계속 외쳐도 막아도 그대와 함께 걸어왔는데 날 떠나가나.